똑같은 하루 답답한 시선 숨 막히는 세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따라갈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망설일 시간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 뜨거운 심장 멈출 생각은 안 해 세상 시선 따윈 엿바꿔 먹어 내 멋에 산다 짜릿하게 허세라 해도 괜찮아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 너무 짧아 하고 싶은 대로 질러 후회는 없어 어깨 펴고 당당하게 뽐내봐 남들 잣대로 재단만 내 가치는 내가 정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망설일 시간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 뜨거운 심장 멈출 생각은 안 해 세상 시선 따윈 엿바꿔 먹어 짧아 oh, 틀에 갇힌 삶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 따윈 던져버려 oh, oh, oh, 내 길은 내가 정해 허세라 해도 괜찮아 내 잘난 맛에 내 멋에 산다 내 멋대로 산다 Fuck이라 불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후회는 없어 세상 시선 따윈 엿바꿔 먹어 내 멋에 산다 짜릿하게 허세라 해도 괜찮아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 너무 짧아 기억해 네 인생이 아니가 정하는 거야 허세라 해도 괜찮아 난 나로 살아 살아, 나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산다 아~ 내 멋에 산다